대구 남구 대명우동의 박원덕 씨, 학동에서 세영 씨, 서울 구로구의 강병용 학생,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의 100일 잔치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인입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저희 100일 날이네요. 아, 저도 몰랐는데 이 세 분께서 편지로 저에게 일깨워 주셨네요. 오늘이 100일이지만 여러분께 나눠드릴 떡도 없고요. 잔치도 없습니다. 사실 이 100일이니 뭐 무슨 기념일이니 하는 날들은 수많은 날들의 하루일 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중 하루를 정해서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자는 자기 다짐인 것입니다. 저희 FM 영화 음악, 어제, 오늘과 같이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파치노와 엘렌 바킨이 주연한 Sea of Love, 비디오 제목은 사랑의 파도죠. 이 영화에서 살인의 테마로 쓰인 Sea of Love, 오늘은 하니 드리퍼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최신 프랑스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소개되는 이 6편의 영화는 바로 오늘이죠. 2월 10일부터 프랑스 문화원이 개최하는 프랑스 영화 주간에 선보일 작품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미유미유와 크리스티앙 리스의 주연의 책 읽어주는 여자, 라 렉트리스, 또 알랭드론과 가수 엘자가 공연한 카사노바의 귀환, 그리고 클로드 밀레 감독의 여반주자, 라 꽁파네트리스, 이렇게 세 작품을 소개해드렸죠. 프랑스 영화 주간, 이어서 소개해드릴 네 번째 영화는 레뉘 포베, 야수의 밤입니다. 이 영화는 연출을 맡은 시릴 꼴라르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도 맡고 있는데요. 제작자가 나서지를 않아서 2년간이나 애태운 끝에 빛을 보게 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야수의 밤. 카메라 기사인 30살의 장은 그 원초적 본능의 캐서린, 샤론 스톤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양성인입니다. 장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지만 그런 자신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장은 17살의 소녀 로라, 로렌느 보렌거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숨긴 채 그녀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에 장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로라는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하고 분노하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아낸 로라는 다시 장에게 다가갑니다. 장과 로라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죠. 에이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있는 충격적인 작품이다. 프랑스 평론가들의 평이 이랬습니다. 영화 야수의 밤의 주제가 들어볼게요. 라바, 거기에입니다.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quelque chose. Là-bas, sous la pluie, quelqu'un danse avec moi. Là-bas, dans la nuit, quelqu'un s'endort avec moi. Oh. Là-bas, dans un train, quelqu'un caresse mes mains. Là-bas, dans un port, quelqu'un me murmure encore. Tu sais, c'est si dur d'apprivoiser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l'éternel. Là-bas sur les flots, quelqu'un s'épuise pour moi. Là-bas sous la sang, quelqu'un se blesse pour moi. 영화 야수의 밤 중에서 거기에 거기서라는 뜻을 가진 제목이죠. 라바 들으셨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하고 주연까지 했던 시릴 콜라르가 노래했는데요.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하모니카도 불고 이 노래 속에서 기타까지 쳤습니다. 정말 재주 만능인 그런 사람이죠. 자, 이제 또 말씀드릴 영화는요. 92년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차가운 마음. 원제는 Vainqueur en hiver, 겨울의 신장입니다. 이 영화는 정식으로 수입돼서 곧 국내에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제목은 금지된 사랑으로 나올 거라고 하네요.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두 남자와 한 여자 바이올리니스트의 삼각관계를 아주 깨끗하게 멋있는 음악과 함께 그렸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프랑스 영화 주간에 소개될 마지막 영화는 장 부아레 감독의 92년도 영화 얼룩말 르제브르입니다. 주인공 아폴리트, 띠에리 레드미트는 40대의 멋을 지닌 그런 남자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 까미유, 까롤린느 셀리에와 두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아늑하기만 한 아폴리트의 삶. 하지만 그런 삶에도 서서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폴리트가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그 평범한 한 가정의 생활이 차곡차곡 펼쳐져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 이 얼룩말은 프랑스 영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 주간은 오늘 10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프랑스 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까요? 734-9768이니까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프랑스 영화의 멋에 담뿍 한번 잠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화 얼룩말, 르제브르 중에서 듣습니다. 얼룩말의 노래. La chanson des Zèbres, Alain Souchon의 노래입니다. car nos aurores ne sont que des aurores et nos baisers des baisers boule unique voilà notre amour sous les coups de pied du jour le jour car tout s'use si l'on se sert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trouve pour ce souci le drôle de zèbre des faces ici Valdinguer, changer sa bobine Pour retrouver l'aubépine Les cœurs nous piquent en davantage Changeons qui nous sommes, changeons d'âge Car nos aurores ne sont que des aurores Et nos baisers, des baisers Les congèles de la vie provinciale Prennent notre cœur et nous le rendent glacial Car tout s'use si l'on se sert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se déguise et il te ment Il met la main sous tes vêtements C'est quelqu'un d'autre et cette nouveauté Rend ta joue plus colorée C'est quelqu'un d'autre et pourtant c'est nous Où en sommes-nous, où en sommes-nous La la la la Car tout s'use si l'on se sert Il trouve pour ce souci le drôle de zen des facéties, des facéties. Un voilier qui s'en va d'ici et le zèbre s'efface ainsi. Quel drôle de facétie. Lusebrue의 주제가 La Chanson de Jebrue, 알랭소숑의 노래였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하루 앞당겨서 이곳에 오시는 분이죠. 곽영일 씨, 동시통역사 곽영일 씨와 함께 영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JFK를 하겠습니다. JFK요? 네. 너 왜 이렇게 무게를 잡으세요? JFK니까 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죠? 네. 미들네임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네, 네. 미들네임을 되게 쓰는 사람들은 카톨릭 예. 계통 네. 이제 뭐 물론 뭐 린든 B. 존슨 밴 조금 예. 그분도 미들네임을 썼습니다만은 카톨릭 계통이 많죠. 네. 존 피처럴드는 잘 존 피처럴드 케네디는 알려진 대로 아일랜드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많은 그 케네디를 비난하는 정적들은 그가 아이리쉬인데다가 카톨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그 백악관이 로마 교황청에 선하기 위해서 놀아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는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존 F. 케네디는 그 선거가 있기 며칠 전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죠. 유세에서 I'm not Irish, I'm an American. I'm not Catholic, I'm a son of a God. 네. 나는 아이러시가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네. 나는 카톨릭 교도가 아닙니다. 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리도 뭐 지역 감정, 지역주의가 있습니다만은 되게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이제 남부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그 편견을 다 딛고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1961년에 선출이 돼서 제 임기도 못 맞추고 63년 11월에 비명이 가는데 오늘 그 장면은요. 어떤 장면 같은데요? 네, 이 장면은 이제 네. 존 F. 케네디의 죽음을 오스왈드의 단독범이 아닐 거라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짐 게리슨. 네. 이 검사의 네. 그 노력.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존 F. 케네디의 암살범이 오스왈드가 아닌 여러 가지 뒤에 흑막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사를 하던 중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죠. 왜냐하면은 연쇄로 그 오스왈드도 살해당하고 또 오스왈드를 죽인 사람도 살해당하고 계속해서 증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긴급 비밀 메모를 받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아주 고위 관계자가 보자고 하는 연락이 왔는데 누구라고도 없어요. 그래서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단지 자신을 미스터 X라고만 밝힌 네. 도널드 서덜랜드죠. 예. 근데 수염을 깎고 예.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안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늘 좀 약간 무서운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just call me Mr. X. I can use a phony name, but call me Mr. X. 물론 내가 가명을 쓸 수도 있지만은, 그냥 X라고 불러주셔. 네. 단지, 나는, 미국 방송에서 아주 비밀 자료를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이요. 그리고, 암살, 선동, 쿠데타 등등 안 한 일이 없어. 2차 세계대전 때는 로마니아 유고에 침투했었고 1948년에는 프랑스와 이태리 선거에 관여했었고 한국전쟁에도 참여했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나는 안 간 것이 없어. 여기까지 다 성공했지. 이 사람 얘기가 쭉 얘기가 이어집니다. 혼자 하는 얘기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단 하나 내가 실패한 것 있다면 1962년도 마이애미 대학교 안에 설치했던 CIA 본부 비밀 지하 조직에서 여러 가지 그 쿠바 사람 또 미국 요원들 군 관계자들 수천 명이 계획을 벌였던 카스트로 정부 전복기도 그것만은 내가 깊이 관여했다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리슨 검사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을 단지 미스터 X라고만 밝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963년 9월에 케네디가 텍사스 방문이 발표됐다고 그러죠. 11월에 네. 발표했다고. 그때부터 이미 케네디 암살은 준비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자기가 전부 다 관여를 하는데 1963년 11월 케네디가 텍사스를 방문하기 2주 전 자기는 제너럴 Y 합동참모본부 고위 장성이라고 밝힌 이름은 밝히잖아요. Y라고. 예, Y 장군으로부터 예. 호출을 받아서 돌연 남극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신은 Y sounds poor 남극으로 가라니요. 뭐 VIP를 경호하라는 임무를 띄고 엉뚱하게 남극으로 가라는 얘기를 받죠. 그리고 자신은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뉴질랜드에서 케네디 암살 소식을 듣는데 케네디가 암살된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이미 뉴질랜드 신문에는 오스왈드의 신상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개 24살 난 잘 알려주지 않은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뉴질랜드 신문에 암살 직후 2시간도 채 안 돼서 상세히 이렇게 어떻게 기록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한 계획에서 빠졌을까. 그리고는 자기는 평생 동안 기밀 문서를 취급해온 사람으로서 의문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개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이면 은 네. 그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빌딩 곳곳에 있어서 암살범이 나타날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암살 직전에 우산을 많이 사람들이 몇 명이 폈는데 우산을 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경호 업무의 기초 룰도 모르는 왜 그러한 것을 허용하게 했을까? 예, 예.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무슨 뭐 재미있는 표현이 표현이 잠시 후에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더욱 더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찬 그 오픈카가 네. 시속 10마일로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esident Kennedy couldn't be escaped alive. 도저히 케네디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집니다. 케네디 암살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딱 의문부를 던지죠. 케네디가 죽은 뒤 이틀 뒤에 린든 B. 존슨 이제 대통령이 됐죠. 부통령 네. 선서를 하고 월남전 참전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케네디는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은 월남에서 모든 요원들을 1965년까지 군사 고문관을 전부 철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케네디를 시저에 비유를 했어요. He was surrounded by enemies. 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3년 11월 26일 바로 존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월남에서 절대 군인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월남에서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발의 총성 It must succeed. 그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미스터 Y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자 이 게리슨 검사가 믿질 않아요. 예. 미스터 Y의 얘기는 결국 종합하면 미스터 X. 미스터 X. 예. 예. 미스터 X의 얘기는 종합하면 분명히 이것은 암살. 이 암살은 배후가 있다. 그 배후는 바로 쿠바 카스트로 정부 전복을 음모하던 미국 정부 내에 CIA와 FBI의 군부의 비밀 조직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그런 케네디 대통령 몰래 준비가 된 작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크게 문책을 하면서 취소할 것을 지시하자 마피아가 동원된 엄청난 암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들은 게르슨 검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I can't believe this. 믿을 수 없습니다. In our time, in our country,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I can't believe this. 있을 수 없습니다. People who want to change the things, 상황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죽여요. 라고 게르슨 검사가 한 10분여 만에 입을 열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한 내용이 그저 한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X가 Kings are killed, Mr. Garrison. 왕도 죽는데 네. Politics is a power. 정치는 힘이야. 응? If you don't want to believe that, don't take my word for it. 믿기 싫으면 관두세요. 내 말 믿기 싫으면 관두세요. Don't take my word for it. 그것에 대해서 내 말 취하지 않겠다고? 네. 믿기 싫으면 관두세요. Don't believe it. Don't believe me. 그러자 게레슨 검사가 증언해 주시겠어? 네. You wanna testify? 그러자 이 미스터 X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증언하려고 나섰던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Testify? No chance in hell. 당치도 않은 소리. No chance in hell. 지옥에서도 그 기회는 없다. 예. 지옥 가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go to hell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나가 죽으라고 그러죠? 나가 죽으라고 그러죠. 네. 뭐 집에서 죽지 말고 나가 죽으라고 그래요. 나쁜 소리 할 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라고 그래요. 지옥 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예.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 Die in hell이라고 안 그러고. No chance in hell. 지옥에서도 기회가 없으니까. 당치도 않은 말이고 말도 안 된다. No chance in hell. I'll be arrested. I'll be assassinated. 주디스도 모르게 나도 죽을 텐데. 그러놓고는 게리슨 검사에게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Keep digging. 계속 파헤치셔. You bring the case. 증거 수집할 수 있잖아요. You don't have a choice. You become a significant threat. 당신은 지금 엄청난 기득권에 대해서 기존 세력에 대해서 significant threat. 엄청난 위협이야. 그렇죠. Be honest. 정직성 잃지 마시고. Any chance? You are the guy who come up with the case. 이 재판을 유일하게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당신밖에 없어. Make arrest. 집어넣어. 그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놓고는 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Mr. Garrison, truth is your side. Truth is on your side. 진실은 당신 편이요. 참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은 truth is on your sid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놓고는 좀 쉽시다. 네. 그러고 I just we hope get a break 하면서 네. 총총히 자리를 뜨죠. 네. 이 장면에서 세 가지 표현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내 말 믿기 싫으면 관둬요. 예. Don't take my word for it. Don't take my word for it. 믿기 싫으면 관둬요 하는 말하고요. 예. No chance in hell. No chance in hell. 당치도 않은 소리. 지옥에서는 지옥에서도 그 기회는 안 될 걸. 예. Truth is on your side. Truth is on your side. 네, 직접 이 토끼를 들어보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I can't believe it. They killed him because he wanted to change things. In our time. They've been doing it in all our country. History. Kings are killed, Mr. Garrison. Politics is power. Nothing more. Oh, don't take my word for it. Don't believe me. Do your own work, your own thinking. The size of this is beyond me. Testify. Me? Testify. No chance in hell. No, I'd be arrested and gagged, maybe sent to an institution, maybe worse, you too. I can give you the background. You have to find the foreground, the little things. Keep digging. Remember, you're the only person to bring a trial on the murder of John Kennedy. That's important. It's historic. I haven't yet. I don't have much of a case. You don't have a choice anymore. You becom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structure. They would have killed you already, but you got a lot of light on you. Instead, they're trying to destroy your credibility. They already have in many circles in this town. Be honest. Your only chance is to come up with a case. Something. Anything. Make arrests. Stir the shitstorm. Hope to reach a point of critical mass that'll start a chain reaction of people coming forward. Then the government'll crack. Remember, fundamentally, people are suckers for the truth. And the truth is on your side, Bubba. I just hope you get a break. Well, 심각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표현 하나를 익혀야 되니까. 네. 그거 괜찮을까요? No chance in hell. 절대 안 돼. 네.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over my dead body라는 말이 있거든요.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이제 가령 뭐 정우님 씨 오빠 계십니까? 아니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네.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여동생이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그러죠. 이제 친구 엄마 듣지 않게 야, 저 네 동생 나중에 뭐 소개해줘 뭐 이런 소개해준 정도가 아니고 내가 데리고 살게 나한테 시집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러죠. 야, 넌 안 돼. 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말이 좀 그리고 좀 격해요. 엄마나 시집 갈래요? 그러면 곽 사장은 안 된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over my dead body라고 그럽니다. over my dead body. 나 죽으면 내 시체 밟고 광열이한테 시집 가라. 그러고 그 빚 똑같으면 no chance in hell. 나 죽어서 천당 가, 나 죽어서 지옥 가거든. 거기서도 안 돼. 천당 가면 나 작가니까 부탁을 들어주는데. 네. 그래서 아주 똑같은 말 많이 나오죠. 예, 예. 절, 그래서 실제 영화 속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번역이 사실은, 꿈도 꾸지 마. 네. 아니면은 뭐 좀 재밌게 하려면. 뭐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안 돼.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런데 네. 이런 번역들이요, 이 저 더치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Over My Dead Body가 나오는데 내 시체를 넘어서 이렇게 나와요. 자막에. 그래. 예, 갑자기 예, 친구끼리 뭐 커피 마시고 놀다가 예. 갑자기 야, 네 동생 I wanna marry your sister 그러거든요. 내 시체를 넘어서 급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너무 아. 저. 번역에는 문제가 있어요. 네, 뭐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뭐 갖다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것도 나쁜 번역이지만은 너무 직역을 하는 것도 좀 맛이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우리 통역 잘하는 선배님 한 분이요, 그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네. 뭐 외국인 기업가가 헬로 에블바리 그랬거든요. 네. 헬로 에블바리 그러니까 그분 통역이 이렇게 엄동설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메워주신 만장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두 마디를 나중에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된 겁니까? 헬로들 이 사람아 감이야 감. 또 이 한국 분들이 이제 네. 연설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연설하고 예, 녹음방 조우거지고 뭐 참 이렇게 메워주셔서 고맙습니다면 굿모닝 그 끝이에요. 이번 때 영어로 네. 할 때인데 이 번역이 참 이 번역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겠어요. 에, 그리고 아, 그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바람개비를 그냥 들고 서 있을 수 없고 들고 뛰어야 되니까 네. 우리 영화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좋은 번역이 나올 때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좀 어학 실력 키우셔서 좀 자기가 나중에 네. 올바른 번역 문화를 정착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아 좋죠. 광영일 씨가 좀 도와주시고요. 예, 바로 FM 영화 음악의 스크린 영어 시간이 예. 좀 그러한 큰 뜻을 가진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들릴까요? No chance in hell 같은 거요. 예, 오늘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다른 장면을 들은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truth is on your side. Truth is on your side. 진실은 너의 편이야. 예. 이런 말 참 좋은 말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I can't believe they killed him because he wanted to change things. In our time. They've been doing it in all our through country. History. Kings are killed, Mr. Garrison. Politics is power. Nothing more. Oh, don't take my word for it. Don't believe me. Do your own work, your own thinking. The size of this is beyond me. Testify. Me? Testify. No chance in hell. No, I'd be arrested and gagged, maybe sent to an institution, maybe worse, you too. I can give you the background. You have to find the foreground, the little things. Keep digging. Remember, you're the only person to bring a trial in the murder of John Kennedy. That's important. It's historic. I haven't yet. I don't have much of a case. You don't have a choice anymore. You becom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structure. They would have killed you already, but you got a lot of light on you. Instead, they're trying to destroy your credibility. They already have in many circles in this town. Be honest. Your only chance is to come up with a case. Something. Anything. Make arrests. Stir the shitstorm. Hope to reach a point of critical mass that'll start a chain reaction of people coming forward. Then the government'll crack. Remember, fundamentally, people are suckers for the truth. And the truth is on your side, Bubba. I just hope you get a break. 예, 조금 긴 장면이었지만요. 네. Truth is on your side. No chance in hell. 이런 것들 한 번씩 귀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영화 끝부분에 다 끝났다고 바로 끄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 잘못된 과거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예, 올리고 싶던 팡! 지금 시작할 때는요, 또 네. 아, 불의를 보고도 틀린 것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신에 대한 큰 죄악이다. 팡! 뭐 이런 것들 가슴을 통통 치더라고요. 예. 말도 아니 글인데. 예. 오늘 좋은 영화 고맙습니다. 참 박영일 씨 이제 보니까 네. 저희 100일 잔치의 유일한 초대 손님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100일입니까? 예. 아, 뭐 떡 각자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영화 JFK의 프롤로그 듣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hings we've turned away. I don't like what I see now in my life. What I see now, don't like where we're going. I don't like it enough. You and I, we're getting older now. You and I, we'll show them. JFK의 프롤로그에 이어진 곡, 영화 셀마와 루이스의 House of Hope, 토니 차일즈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라밤바, 영화 라밤바 중에서 롤스 로버스의 노래입니다. 아, 시간을 보니까 이게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꽃나무가 되고.